저는 새벽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회 때 구약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오는 왕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주시기 위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선한 왕들을 두셨고, 또그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은 누가 선한 왕이었고 누가 악한 왕이었는지 그 기준점을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는 자가 선한 왕의 길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지 않는 자가 악한 왕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분점이, 기준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아, 두 주간이죠. 굉장히 감사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분리개척의 목회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표정은 되게 겸손하겠지만 내심 마음은, 이야, 여인성 굉장한데? 왜냐면 노회에서 이제 한성 목사님이 노회에서 노회 목사님들에게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롭게 말씀해 주셨기도 하지만, 이제 같은 연령대 40대 있는 목사님들이 카톡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아, 참 잘하셨습니다. 참 여인성 목사님 축하합니다. 막 이런 문자가 오면은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왕의 길로 갔을 때 대부분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뭔가 큰 유익을 얻고 큰 결과를 얻고 큰 승리와 명예를 얻었을 때 전부 다 타락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문자 계속, 아, 여인성 목사님 참 그 어려운 천우께, 그참 수준 높다는 천우께서 어떻게 분리개척 대상자 됐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마음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님들의 은혜입니다 해야 되는데, 표정으로는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나름대로 밤에 아내도 잠자고 자식들 잠잘 때 혼자 제 방에서, 아, 여기서 무슨 대단한데? 참 잘하는데? 좀 농담이 좀 과장됐지만, 하여튼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갈 때, 성공하고 뭔가 잘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본인의 이름을 찾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은 못 나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가?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이러한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한지 아세요? 부유해져도 하나님을 안 찾는 자가 되는 것을 야베스 알았고, 가난해져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다 교만의 상극인데 다 교만입니다. 근데 가난해도 실패하고 좌절해도 사람 하나님을 잘안 찾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서글픈 게, 제가, 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이 나고 아프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돌리냐면 성바오로 병원을 떠돌립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면은 경희대가 떠오릅니다. 고대가 떠오르고 강북성심병이 떠오르고. 근데 예전에 제가 꼬마였을 때, 어렸을 때 저희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뭐라고 했냐면, 야, 아프면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단아! 예수!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제 어린 나이에, 제가 유초등부 때 어린 나이에 꿈을 꾸다가, 그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수요일에 가셨는데 그때 전설의 고향은 수요일날 했어요. 수요일날 비 오는 날 부모님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는데 그 자식들은 귀신 여보면서 내다리내다 막 이러면은 무서워하고, 근데 그 일이 꿈속에서도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꿈속에서도 계속 외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커서 제가 목사가 되고 커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아이가 아플 때, 내 몸이 병이 날 때, 내 사업이 망가지고 내가 외로울 때 가장 사람들은 그 낮은 자리와 그런 자리 가운데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의 이름을 찾고 상사의 이름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잘 살고 보면 사라진 흔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놀라운 것은 오늘은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나올 때에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천읍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뭐 저도 동일하지만 아프고 괴롭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 때 병원의 이름들을 떠올리지 마시고 물러가야죠. 그리고 사람들을 외로울 때 사람들에게 저 주소를 찾아서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앞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라는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이방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오늘 오후 설교 말씀에 나눌 말씀인데, 또다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간수가, 이방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참 그리고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의 모임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 성도님들 중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그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교회에 정말로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험악한 말을 예배 중에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장사,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했는지,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를 생각하면 저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진돗개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무서운 그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모든 거침을 보면은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자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만나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좀 더 정확하게 이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뭐냐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당시 때는, 이 당시에 헬라 시대, 이 로마 시대 때는 점치는 일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철학도 유행했고 이 안에서 점치는 것도 굉장히 유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자를 굉장히 많이 찾아왔고 그 일들이 굉장히 붐을 하고 그 일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당시 때 문화 속에서 점치는 일들 중에 남자가 점치는 거 말고 여자가 점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미래를 보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신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시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것은 굉장히 귀신 들린 자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 모임을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만날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외칩니다. 17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외치죠?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 참 좋은 여종이죠. 이 여종 참 착한 여종이죠. 왜냐하면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한 그 일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참 이 여종이 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냐면 첫 번째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었는가? 16절 말씀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유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힌 바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망에 대한, 절망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에 대한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런 것을 넘고 이기셨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대로 본인 스스로 행동하고 본인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 안에, 그 죽어있는 그 영혼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사단이 그의 영혼을 장악하고 그를 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단이 말해, 저 사람에 대해 저주해, 저 사람에 대해 예언해, 저 사람에 대해 해코지해, 이것에 대해서 말해,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행하는 자가 이 점치는 귀신들이 여인의 자유함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자유함이 없을 때 또 무슨 자유함이 없냐면 육신의 자유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할 때에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인에게는 주인들이 존재했었고 이 여인이 점칠 때마다 그 수익금은, 그 배당금은 점치는 그 여인을 붙들고 있는 소속권과 소유권을 지고 있는 주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이하에 보면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막 무수한 매를 떼고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이 여인이 더 이상은 점을 치지 않고 수익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그렇게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화장하고 다니고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액세서리를 찾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자유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여인은 이름도 존재하고 이름도 나오지 않고 단지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점치는 귀신 들린 종, 점치는 귀신 들린 자라고 나오는데 야, 이 여인은 잘못하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두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자유함의 특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자유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맞습니다. 심령에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기 때문에 심령의 자유함은 존재합니다. 항상.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병날 때에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저도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 예수님한테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분들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이 없고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친구여, 내 생명이여, 내 본질이여, 내 본체여 하면서 달려갑니까? 아닙니다. 다 사람을 찾습니다. 다 물질을 찾고 다 이익을 찾고 다 더 나아지는 환경을 찾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름도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함이 없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 여인은 돈이라도 많이 벌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그 주인에 갖다 주기라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그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다면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자유함이 없다면 자꾸 사람을 찾게 되고 자꾸 돈에 의지하게 되고 자꾸 목말라하고 또 목말라하고 자꾸 뭔가를 찾는 인생이라면 이 여인의 모습과 본인의 모습을 함께 보십시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유함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심령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자유함이 없었고 육신도 그 주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항상 해야 되는 여자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 참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빌립보 성에 가장 사람 많은 곳에 나와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며 그 앞에 눈앞에 지날 때 이 예언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이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본 모습을 보고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이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안식일에 처음으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이 만났는데 저기서 따라오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베푸는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또 따라오면서 또 외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3일째, 4일째, 4일째, 5일째. 근데 얼핏 보면은, 야, 이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돕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했던 말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거두는 장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안식일을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참았습니다. 또 그 다음날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참다가 너무너무 그의 심령이 그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너무 괴로워서 그 뒤따라오면서 외친 여인을 향하여 뒤를 쳐다보고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근데 이 여인이 했던 말들 사도 바울과 실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와 헬라 문화권은 철학이 유행이었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본질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저작거리와 이야기를 서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이 무엇이고 영혼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사였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들과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술가들이 그 유행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이때의 사람들이 도대체 영생은 무엇이고 구원과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아무리 변론하고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게 이 신비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점성술 같은 점친자들을 예언한 자들을 의지하는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것으로 수많은 돈을 버는 이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야! 봐라! 저기 가는 저자들도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 사도 바울이 들을 때 이것은 복음을 돕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의 미신적인 놀라운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기적들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을 짬뽕시켜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사실은 따져 보면 점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비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3일을 참고 사도 바울은 왜 참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도시 가운데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반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의 정체를 못 봤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자란 것을 사도 바울은 보자마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쫓아오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회방하도록 놔둡니다. 수많은 주석과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하여 심히 이 17절에 18절에 심히 괴로워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도 이 세 가지 이유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련한 여인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어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죽어 있는 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소명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은 죽어 있는 자고 귀신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동일한 심정으로 아파합니다. 귀신 들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평생 그 일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온 자가 얼마나 그 귀신들 여인을 봐서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볼 때에 그 여인은 귀신 들렸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주인들이 뒷골목에서 저 먼발치에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루 얼마를 버는지 계산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언을 하고 점을 쳐서 얼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버는지 이 귀신의 이 여인의 소유권을 쥐고 있는 그 악한 주인이 계속 저 골목 거기에서 얼마 보고 있는지 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딜 가도 자유롭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볼 때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아팠습니다. 심령이 버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육신 또한 인간에게 조종당하는 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고 참고 참고 여전히 그 여인이 복음을 회방하는 그 일들을 따라올 때 사도 바울은 참다가 참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그 여인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적정하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 날이 지나서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들은 괴로움은 여러 날입니다. 여러 날 참고 또 참고 괴롭고 괴롭고 괴롭고 이 여러 날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얼마나 불쌍한지 하루, 이틀, 3일 반, 4일 반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땅에 존재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로부터 사도 바울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사는 자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사는 자도 아니고 우리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일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가 생계수단으로 위하여 일은 하지만 그는 평생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오로지 그 삶을 불태웠던 자입니다. 안식일날 여인을 본 거예요. 너무 미치도록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이튿날 또 그 거리 나가니까 또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은 정이 들고 싸우더라도 보면은 정이 들고 그 안에서 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 가족이랄지라도 멀어지고 안 보고 헤어지면 잊혀집니다. 왜냐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루디아를 구원하고 다시 또 그곳에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매일 밤 어땠을까? 안식일 첫날 밤에는 괜찮았겠죠. 그러나 이튿날 3일 밤 4일 밤 잠을 잘 때에 사도 바울의 심령은 그 여인이 눈에서 밟히고 그 여인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심지어는 복음을 방해하면서 쫓아다니는데도 사도 바울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노인대학에 설교할 때에 항상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아, 그렇다고 오늘 밤 당장 죽으시란 말은 아닙니다. 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94세까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 가요처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부르실 때 됐다 전하거라,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그 즉시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영혼을 구원받는 방주입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며칠인데도 가슴이 타들어가고 미칠 듯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하루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의 의미가, 이 외침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를 만난 자는 압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자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외쳤을 때에 이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마다 그것이 실제적이고 그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이 경험되어진 자가 있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영혼들에 대하여 매일 밤 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숙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먹고 살고 바빠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내 가족 믿지 않는 자들과 내 친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지 않도록 해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뭐하다 왔느냐? 내가 네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너를 구원하여 줬건만 너는 너의 자녀와 너의 부모와 너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하고 왔느냐? 사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몸을 돌이켜서 이 여인을 향해 외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 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원뜻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회개시켰어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진정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듣지 못했을 때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유일한 복음의 진수고 유일한 복음과 구원의 길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루디아를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이 또 곧 이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주님 앞에 이끌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의지로 하고 싶겠죠. 사람은 보통 그렇습니다. 한번 성공하고 한번 자신의 능력이 검증되고 한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 확인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반드시 자기 자신 가운데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너를 주께로 인도하는 이 명령 속에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고 그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역사가 너에게 나타나길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를 잘 다니는 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분, 경건한 분, 거룩한 분은 반드시 그러한 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절대로 단 0.000 어떤 수학적 수치를 대입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틸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도에 있어서 우리 추창식 목사님도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스틸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89세에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큰 병원을 찾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의료진이 89세에 얻은 병을 무슨 수로 치료하나 무슨 우슬로 치료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죽겠구나 죽겠구나.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모든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혹시 병원에서 나를 볼 때에 나를 질책할 때에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의료진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대로 원하는 대로 이 의료진들이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89세였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회복이 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걸어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은혜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야 꼬맹아 너 귀신 영화 보고 밤에 오줌 싸지 꿈속에 귀신이 너 자꾸 잡아가지 다리 내놓으라고 그러지 그럴 때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고백해. 기도할 때 기도 안 되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외쳤던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쳤던 그 시대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것 넣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아무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 이름만 외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주간 살았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천국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주님,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생각할 수도 감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얽매인 상태에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내 지식이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순하고 죄 많은 잠시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이지 않아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 해보겠다 자꾸 발버둥치고 자꾸 노력하고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께 미련한 짓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 오직 사도 바울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을 때 모든 결박된 것과 모든 얽매인 것이 하나님 끊어지고 자유함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내 입술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독려하기보다는 오직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꾸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선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